예,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과응보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는 결과가 반드시 있고 그 결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과응보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무언가 축복을 받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쳐지면 아,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 안에 있는 뿌리 박힌 고정관념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들 안에는 쉽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또 어떤 훌륭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 그리고 아주 훌륭할 거야.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한것 같은 모습들 속에서 크게 분노하고 실망하면서 내가 이러는 줄은 도저히 몰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할줄 몰랐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더 올바른 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읽기를 좋아하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배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내세워주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또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수준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내 스스로 단정 짓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오늘 요시야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한 가지씩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선했던 왕, 믿음의 왕이었던 왕들 중에 맨 마지막 왕, 그리고 물론 이후에 여호아스나 그 이에 시드기야 같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으로서는 마지막 왕이었던 요아스의 죽음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남북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왕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6태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우상들을 파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척결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꽤 오랜 기간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려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수많은 나라의 어려움들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왔던 왕이었던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기도 하지만 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느니라 라고요. 또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죽은 후에 장사가 되었을 때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 그래요. 그는 당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로 잘 평가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의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죽은 자리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또 성공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가 떠나고 난 자리 혹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들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큰 문제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선지자까지도 그를 향하여 울면서 시를 지어 하나님의 성경에 그 기록되었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시아의 인생은 완전하지만은 않아요. 20절부터 말씀해 보면 모든 일후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일은 요시아가 예배를 세워서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일들 종교적으로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모든 귀한 통치를 다 이룬 후에 그가 최인생의 전성기에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치고 나서 애굽 왕의 느고라는 사람이 원래는 느고 2세인데요. 느고 2세가 에브라덴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을 치러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항상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그 서쪽에 있었고요. 그들의 동쪽에는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대제국들이 세워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은 나름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 어떤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적대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힘이 막 약해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지역이라는 곳까지를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애굽 왕이 지금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는 것들을 원치 않아서 지금 애굽 왕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 지역으로 가고 있었던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들 이후에 전쟁에서 애굽 왕 느고와 아수르가 연합군이 바벨론에 패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도 사양길을 걷게 되어지고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은 나중에 훨씬 더 큰 강대국이 되어서 이것을 기점으로 남쪽 유다를 치러 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애굽 왕 느고가 그 팔레스틴 땅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봤을 때는 대제국 간의 전쟁이긴 하지만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군대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굽이 물론 강대국이지만 요시아가 애굽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요시아의 생각에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끊임없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는 애굽까지도 견제하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싶은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느고 2세라는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 당시의 역사에 보면 2년 정도 되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로 세워진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과의 패권에서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시아는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에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애굽 군대의 왕을 막아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갈 때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요시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추고 가서 나갔을 때 느고가 요시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난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입니다. 갑자기 애굽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죠. 자기는 이미 계산적으로 이것이 유리한 그 남쪽 유대를 위해서 전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시야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와 대화해보거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2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뒤로 물러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 변장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왕이 죽으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군사가 많이 남아있어도. 그래서 왕들이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자신이 왕인 것들을 숨기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살에 맞게 되어져요. 예. 그는 변장을 하면서까지도 느거 왕과 싸우고자 하였는데 22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리고 왕은 중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가 도저히 애굽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좀 퇴각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부하들의 호의를 받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교만했구나.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뭐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을 통해서 오늘 말씀들을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말씀처럼 요시야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오랜 기간의 인생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방 왕을 통해서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지도 못했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실제로 팔레스틴과 유대 역사가들 중에는 다윗 왕이 동성연애도 했을 것이다. 물론 이성애자였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연구가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여서 과대해석하면은 요나단과의 이야기와 사랑도 우정의 이야기를 넘어 어떻게 보면은 동성 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유대의 역사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왕들은 여러분 그 동정이라고 그 어린 소년들을 옆에다 세워두고 또 그 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을 일삼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처럼 여겨지지 않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도 그랬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노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저는 신학교에 가서 그럴 수도 있구나 배우러 간 거니까 그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만 말씀 배웠던 분들이 막 교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신학교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윗왕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랬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왕은 이미 자기 아내가 아닌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강제로 데려와서 자기의 잠자리에 눕히고 그의 남편을 거짓말로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런 일과 봤을 때 다윗은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면서도 그 사람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할 리가 없어. 저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극단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가 가장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하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또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부정이나 부패 혹은 어떤 죄를 범한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뭐 놀라울 일입니까? 사람 안에는 항상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존재해요? 선하고 밝은 면과 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공존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죄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고 그런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생각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죄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본성적으로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망가진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선하지만 그 말 그 자체로 우리는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를 배우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요시야의 어떤 면은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지만 요시야를 보여주는 것이 결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모습에 보면 요시야는 아마 그가 생각한 여러 가지 계산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혹은 아니면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자기 선입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애굽 왕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싸웠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 이미 말씀을 봤지만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왕이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척결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이 인과응보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죽게 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미 끝까지 살지 않고 이 끝까지라는 거는 뭐 장수하여서 많은 시대를 더 경험하지 않고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일찍 불러가시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4장으로 보면요, 여러분. 예. 훌다라는 여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 이랬을 때 대답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34장 성경 한두 장을 앞으로 펼치셔서요, 여러분. 역대하 34장 예. 26절을 보세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이게 지금 훌다라는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어요. 우리 이미 묵상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들 그리고 지금 남쪽 유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범했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네가 이것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했던 요시야 왕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회개를 봤어. 그래서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평안히 너의 조상들의 묘실로 가게 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더 오래 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곧 남쪽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과 네가 받는 어마어마한 징벌과 처벌이 있을 텐데 내가 너를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있는 축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실제로 유다 왕의 나머지 왕들은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처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눈이 뽑히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도륙당하고 살해당하고 핍박당하는 모습을 왕으로서 무기력하게 보게 되어져요. 가장 인생의 처참한 모습들을 봅니다. 만약에 요시아가 이곳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는 그 모습을 자기가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인과응보의 모습처럼 그의 작은 실수 하나를 하나님이 그동안 인생에서 엄청 잘 살았는데 하나 잘못했으니까 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죽을 줄 알아라 하고선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죽인 이야기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선했던 모습을 따라 그를 축복하신 것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인간의 눈으로 봐서 무슨 하나님의 심판, 장수는 축복, 그 다음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축복,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자리를 잃어버리면 처벌처럼 여기는 우리 안에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요시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시아는 죽으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니 요시아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요시아는 죽었구나. 앞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죄범하면 안 되는구나.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심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축복을 요시아에게 줬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병에 걸리고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먼저 떠나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셔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들 그 다음에 이것이 믿음을 통해 연단을 이루는 줄 그리고 너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줄 알라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이 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믿음의 법칙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테스트든 그것이 템테이션이든 우리 안에 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 알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알게 된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 아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의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아 왕은 요시아 왕의 죽음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는 요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도 평안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났다면 그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로 그가 나갔다.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과 예전 LA에 가서 세미나를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갈 때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특히 시카고가.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 비행기가 막 취소가 되고 갈 비행기가 없다 그러고 간신히 찾은 비행기는 몇 배 더 비싼 돈을 내야 되고 저는 죄송하더라고요. 집사님들 제가 모시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가자 그러고 해서 가는 건데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막 왜 이런 일이 있나라고 얘기할 때 아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집사님들이 제가 당황할까 봐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다고 돈을 몇백 불씩 뺏어가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제단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표현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기쁘게 그것을 여기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는 그의 죽음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혹시 그것을 잠시 잊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는 그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시아처럼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인간적인 고집으로 꺾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믿음 안에 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그때 뭐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의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실망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거는 본인들의 연약한 죄의 문제예요. 생각도 안 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를 위해 내가 정말 좋아했다면 기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분을 위해 더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과응보처럼 생각하는 눈을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에 대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심판과 징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이해 못하죠. 사랑의 매라는 걸. 근데 진짜 사랑의 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기 위해. 남이라면 때리지 않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든 그 일이 내 죄로부터 비롯되었던 아니던 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인정하며 기다리고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